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.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별들도 띄울게.